코리아 포커스 닥터 스테판 110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18 광주 민중항쟁 35돌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맞춰서 오늘의 도청은 청와대, 금남로는 광화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객관 정세로서 이제 북미관계, 북남, 남북관계가 이상이 없다는 거 이미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는 이제 3, 4월 달에 이제 군사적 대결, 6, 7, 8월 달에 외교적 협상 과정으로 북미 관계가 쿠바 미국 간의 관계 정상화 수준으로 풀릴 것이다. 그것을 이제 북에서 혁명적 대경사라고 부르고 그에 걸맞게 북남 남북 관계에도 자주 통일의 대통로가 열리는 그런 대전환 대변혁의 계기가 올해 8.15, 10.10 조국 광복 당창건 70돌까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거대한 흐름에서의 정세에는 변함이 없고요.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징후들이 잡히면 그에 맞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곧 광주 민주항쟁 기념일이 다가오는데요. 35돌입니다. 네. 그래서 광주에서 5월 17일, 18일에 중요한 행사가 잡혔죠. 그런데 그렇게 광주에서 또 망월동 묘역을 참배하고 광주 시민들과 함께 광주민중항쟁 정신을 계승하는 행사를 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를 인정하면서도요. 과연 광주항쟁의 정신이 무엇인가? 광주정신이 무엇인가? 오늘의 금남로, 오늘의 광주도청이 어디에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의 금남로는 광화문이고 오늘의 광주도청은 바로 청와대다. 왜냐하면 광주 학살의 원흉인 전두환의 후예가 박근혜고 그 정치 깡패 패거리들이 바로 새누리당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두환이라는 희대의 살인마 학살자를 키운 인물이 바로 박정희입니다. 전두환의 5.17 군사 쿠데타 또한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를 본딴 것이고요. 그리고 전두환과 그 군사 쿠데타를 배후 조종한 세력이 박정희와 그 군사 쿠데타를 배후 조종한 세력, 즉 제국주의 미국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박근혜는 박정희의 후예일 뿐만 아니라 전두환의 후예이다. 오늘의 박정희, 오늘의 전두환이 바로 박근혜다. 네. 이것은 박정희와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로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박근혜도 선거 쿠데타로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했다. 5.16 군사 쿠데타, 5.17 군사 쿠데타의 변종이 21세기 버전이 12.19 선거 쿠데타다. 정치 쿠데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실제로 세월호 참사는 학살이다. 이런 구호가 대중적으로 외쳐지고 있는데요. 네. 왜 안 그렇겠습니까? 300여 명의 어린 생명, 무고한 생명들이 우리 눈앞에서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의미에서 세월호 학살은 곧 오늘의 광주 학살이다. 쓰레기 시행령은 곧 오늘의 계엄령이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대통령의 임의로 거수기에 불과한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시킨 시행령이라는 것은 군사 독재 정권에서 남발했던 계엄령과 하등에 다를 게 없다. 그러니 박근혜가 유신 독재 체제로 회귀하려고 하고 오늘의 광주 학살인 세월호 참사, 세월호 학살을 일으키고 원세훈의 구속과 성완종의 자살로 드러난 관건 금권 부정선거로 집권하고 노동자 서민 다 죽이는 민생 파탄을 일으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종미 4대 매국 정권으로서 미일남 삼각군사 동맹을 완성하기 위해서 정보 공유 협정을 맺고 사드를 배치하고 매년 위험천만한 북침 선제 타격, 미남 합동군사연습인 킬졸브 독수리 연습을 벌린 것이라든지, 그리고 매판 세력과 수구 세력을 대변해서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고, 가령 선대 정권이 이명박 정권의 부정부패의 상징인 4대강이라든지 자원외교라든지 그 천문학적인 재정적 손실을 노동자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구체적으로 뭐 담뱃세 인상이라든지 연말 정산 세금 폭탄이라든지 지금 공무원 연금 계약이라든지 그 이전에도 이제 철도의 사용화라든지, 그렇게 해서 정부와 기업 가계수표의 재정 부채가 4,500조를 넘는, 이명박 정권 당시 3,000조였는데 불과 2년 남짓 만에 1.5배로 키우는 이러한 부정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모습이 어디서 기인하는가? 이렇게 민심의 외면을 받아서 정치 경제적인 위기가 심화되자 그 부담을 통합진보당을 종북 세력으로 매도하고 기어이 강제해산시키는 파시적인 폭거로 모면하려고 한 거죠. 21세기에 유례가 없는, 이번에 민주국제 포럼에 참가한 독일 좌파당 딜링케죠. 삼선 의원, 인권위원장이고 군축위원장인 잉예 회거 의원이라든지 또 국제 책임자인 클라우디아 하이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된 사실이죠. 독일 공산당과는 전혀 다른, 자유민주 기본질서도 부정하지 않았는데 그런 강령이라든지 책임적인 간부의 발언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제 해산시키는 파시적인 폭거를 참으로 황당히 하면서 독일 공산당을 해산시킨 사례를 인용하니까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여지조차 만들어준 데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하는 그런 기막힌 모습을 봤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남북 북남 관계에도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이르른,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제 관권 금권을 동원한 불법 부정선거, 그리고 세월호 참사, 민생 파탄, 남북 북남 관계 최악, 이것이 바로 2년 남짓한 박근혜 이른바 정권의 실체고 현주소다, 그 본질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1일부터 해서 메이데이까지 강력한 반 박근혜 투쟁이 전개됐고요. 아쉬운 것은 4월 16일, 18일 때부터 철야투쟁이 진행됐었어야 한다. 민주국제포럼의 명예 대표이기도 한 조영근 교수가 4.18 투쟁이 밤새 진행되면 그것이 곧4.19 항쟁이다 라는 말씀을 남겼는데요. 6월 항쟁도 마찬가지다. 4.18 투쟁이 밤새 날마다 진행되면 그것이 곧 항쟁이다. 그렇게 볼때 물론 당시에는 한계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4월 16일 추모 일주기 때부터 철야 투쟁을 전개했었어야 한다. 적어도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때부터는 그렇게 했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때 모였던 사람의 한 10분의 1 수준이 매일같이 투쟁을 했다면, 매주 토요일마다 다시 큰 투쟁이 벌어지면서 한 2주 정도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메이데이를 관통했다면, 지금쯤이면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지 않았을까. 이제 항쟁이라는 게 이제 별게 아닙니다. 10만 명이 이제 시청앞 광장에 모이고, 1만 명이 경복궁 전선, 안국동 전선이라고 하는 곳에 본대를 이루고요. 1,000명이 선봉대를 이뤄서 경찰과 맞서면, 지난 메이데이 투쟁 때 40명이 구속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수백 명이 구속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연행자들을 석방하라고, 그 속에 대표자들이 있으면 더욱 좋고요. 유족들이 가슴 아프게도 목에 밧줄을 맸는데 그때 같이 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록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 집회 참가자와 본대 선대 숫자가 10분의 1로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토요일은 10만 만 천이고, 금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 동안 매일 11,100의 대여로 투쟁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토요일이 되면, 그렇게 되면 10만 만 천으로 확대돼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3주가 되면 그것이 바로 항쟁이고, 그런 항쟁을 버틸 정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4.19 항쟁과 6월 항쟁이 벌어졌고 승리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4.16, 4.18 때부터 최소한 4.24, 4.25 때부터 이렇게 철학투쟁을 전개하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만약에 4.16, 4.18 때부터 했으면 최고선, 4.24, 4.25 때부터 했으면 중간선, 최소한 메이데이 때부터 이렇게 했으면 최저선은 되었을 텐데, 메이데이 때 사실은 10만 명이 집회에는 참가했지만 안국동 전선의 본대는 1,000명밖에 안 됐고, 선봉대도 10명 남짓이었어요. 민주노총의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끝까지 참여하기는 했지만, 조직의 대표로서보다는 개인적인 측면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민주노총의 대오는 가두행진하고 나서 정리집회 후 대부분 귀가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세월호가 곧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이 곧 세월호다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됐지요. 총파업이라는 공약 하나로 당선된 현 지도부지만 여전히 민주노총 대오는 생존권 투쟁에 머물고 있고, 세월호가 민주주의의 한 사안이지만 그 속에는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 무능이 함축되어 있고, 국가정보원도 관여돼 있고, 또 생명의 안전이라는 것이 넓은 의미의 민생과도 무관하지 않기에,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 투쟁을 단순히 민주주의 한 사안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더구나 지금 성완종 불법 정치 자금이 전면적으로 폭로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원세훈 건도 확인이 됐고, 이렇게 원세훈의 관건 부정선거, 성완종의 금권 부정선거가 백일하에 드러난 조건에서 세월호 참사뿐만 이렇게 전반적인 부정선거, 거기에 이제 공안 탄압, 이러한 민주주의 파괴 문제만 아니라 이제 노동자 서민을 다 죽이는 민생 파탄의 문제, 이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데서도 민주노총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정말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더욱 이번에 5.16, 5.17 군사 쿠데타가 벌어진 날들이죠. 토요일하고 일요일입니다. 이날에 오늘의 금남로라고 할수 있는 광화문에서 오늘의 도청이라는 청와대를 향해 규탄 집회를 열고, 전선투쟁, 경복궁 앞 전선, 안국동 사거리 전선에서 벌어졌던 바로 그 전선에서 벌이는 투쟁, 전선투쟁을 힘차게 벌려야 하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조직적으로 추동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대로 해서 5.16의 그러한 광화문에서의 청와대를 향한 전선투쟁을 벌리고, 5.17에 내려가서 광주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서울에서의 전략적인 투쟁과 광주에서의 기념행사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지금 진보 주류, 노동 주류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지 못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투쟁하는 민중들로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방향착오적이고 무맥한 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기회가 와서 5월 16일, 17일, 18일에 정말 잘한다면, 그렇게 해서 5월 20일 세월호 참사 400일과 5월 23일 토요일을 지나서 5월 30일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전국노동자 대회를 열자고 제안한 날이죠. 만약에 한국노총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노총만이라도 서울시청 또는 다른 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투쟁을 하겠다고 한 날입니다. 이날을 제2의 메이데이로 잡고 결정적인 전선 투쟁을 벌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6월 5일 금요일인데요. 세월호 참사 416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3일 전국 빈민대회가 있죠. 각계각층 기층 민중들이 연대해서 총궐기를 할수 있는 날이고요. 6월 15일 6.15공동선언 발표 기념일을 하루 앞둔 6월 14일에는 전국노동자 자주통일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월 13, 14일에도 전선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월 27일 민주노총의 제2차 총파업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5월 30일과 6월 13, 14일 그리고 6월 27일은 모두 토요일 주말인데요. 대규모 집회에 이은 본대선 봉대가 경복궁 전선, 안국동 전선에서 벌렸던 바로 그 전선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날이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4.16, 4.18, 4.24, 4.25, 5월 1일, 5월 2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그 부족점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전체 민중들이 함께할 수 있는 정치투쟁으로 해서 완강하게 초반부터 진행이 돼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에 오늘의 박정희, 오늘의 전두환인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투쟁을, 오늘의 금남로인 광화문에서, 오늘의 광주도청인 청와대를 향해 힘찬 투쟁, 전선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날마다 밤샘 또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5월 20일, 5월 23일을 거쳐서 5월 30일에는 폭발시키는,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는 날마다 전개되고 6월 5일, 6일, 6월 13일, 14일 큰 규모의 투쟁을 벌린다면 승부를 낼수 있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5월 30일은 10만 명이 모이고 만 명, 천 명이 각각 본대와 선봉대를 이루는 전선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날이고, 그 이후 매일같이 투쟁이 비록 10분의 1 수준이라도 꾸준히 벌어진다면, 그렇게 해서 토요일마다 다시 한번 대규모 투쟁이 벌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제2의 6월 항쟁, 제2의 4.19 항쟁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2주 전인 5월 16일, 17일, 18일에 오늘의 박정희 전두환인 박근혜를 끝장내는 그런 정치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 흐름이 이어가야 된다. 5월 30일의 투쟁도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그 이전의 투쟁의 계승 발전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5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항쟁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6월 27일 2차 총파업부터 항쟁이 시작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2012년 대선 당시에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공식 선거 캠프 사무실 외에 불법 선거 캠프를 비밀리에 운영했다고 시사저널이 10일 단독 보도했는데요. 저널은 대선 당시 박 후보의 캠프에 선거 조직과 자금을 총괄 관리했던 서병수 당무조정 본부장이 비밀 캠프 운영에 관여했으며, 이 조직의 총괄 관리는 비서진 4인방의 맏형으로 통했던 고 이춘상 보좌관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정아무개 씨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에 탄원서를 올리고, 지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10여 곳 이상의 자기 소유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탄원서에 따르면 정 씨가 소유한 에스트레뉴 빌딩 내에 오피스텔 10곳이 선거사무소로 활용이 됐다. 여기서 서강바른포럼과 포럼동서남북은 에스트레뉴 빌딩에서 불법 SNS 활동을 펼치다 18대 대선 하루 전인 2012년 12월 18일에 선관위에 적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익명의 관계자 A씨의 주장을 인용해서 포럼 동서남북은 1603호를, 조동원 당시 박 후보 캠프 홍보기획 본부장은 1703호를 사용했다. 뭐 17층에서 18층 새내기 사무실은 유세단의 연습실로 사용이 됐고, 20층에서 11층은 불법 SNS 활동을 위한 사무실이었다. 이렇게 좀 자세한 내용을 보도를 좀 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의 자살로 이제 확인된 금권 부정 선거가 이제 지금 검찰 수사 중이고 중요한 그 초점이죠. 정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제 견찰, 개견자죠. 청와대 충견수를 듣고 있는 이제 검찰이 이제 자기 상전인 박근혜를 수사할 것이라고 아무도 믿고 있지 않죠. 그 멤버 중에 이제 가장 부담이 적은 만년 비주류 아웃사이더인 홍준표라든지 그에 준하는 인물들을 정리하는 선에서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완종 회장은 중간 정도 규모의 기업의 회장이에요. 그러니 그런 기업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재벌들은 오죽했겠는가. 그러니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원세훈의 이제 국가정보는 물론이거니와 군사이버사령부까지 동원된 관권선거에 더해서 명백히 이렇게 금권선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반드시 그 책임을 지고 미국에서 닉슨이 물러나고 남에서도 이승만이 물러났듯이 3.15 부정선거죠. 박근혜가 이제 물러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벌써 진작에 물러났죠. 한 10번은 물러났겠어요. 세월호 참사만 봐도 명백하게 책임지고 물러날 사안인데 정말 후화무차하게도 뻔뻔스럽게 이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수구 세력의 처지기도 하죠.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에 큰 정책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6.15 공동선언 14선언이 바로 그렇고요. 지금 잘 설명했듯이 박근혜 캠프의 선거 부정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문제는 지금 검찰이 전혀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요. 특검이라도 좀 임명되면 조금 나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야당 정치인들은 이제 그런 주장을 해야죠.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고 다시 말하면 이제 기회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무력한 남코리아의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야당이 가진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4.19 재보선에 참패를 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그래서 김무성과 문재인이 함께 공무원연금 계약과 관련돼서 환히 웃으며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성완종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터지고 박근혜 선거 캠프의 부정선거 사례들이 명백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정권 퇴진 투쟁을 결정적으로 추동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도 정치권은 안 된다는 거죠. 장외에서 거리에서 노동자 민중들이 떨쳐 나서면서만이 바꿀 수 있다. 유일한 길이다.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민주주의와 민생의 위기를 수습할 수 없다. 잘못된 정치를 바로세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월호 유족들과 노동자들의 민주민생 투쟁에 6월 자주통일 투쟁이 같이 결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가오는 6월 15일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투쟁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반박근혜 전선, 이것을 서로 합치시키기 어렵다고 보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참그 좋은 질문이고 예리한 지적인데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6.15 공동선언 실천이라는 것은 6.15 공동선언에 동의하는 세력과 함께 가는 가장 그 폭넓고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쟁이에요. 자주통일 투쟁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고, 민주주의가 지금 정권 퇴진투쟁으로 나아가는 민주수호 투쟁과도 비교해 봤을 때도 그 수위가 높지 않지요. 그러니까 6월 15일에 어떤 행사를 준비하면서 박근혜 정권 퇴진은 물론이고 이제 반박근혜 투쟁도 벌리기 어려운 거죠. 여기서의 편향을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면 남측 내에서의 민주주의 부분은 이제 계급 투쟁의 일환이고요. 6.15 공동선언 실천은 민족 단결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권과 관련해서는 남측에 투쟁하는 민중들의 투쟁의 대상인데 6.15 공동선언과 관련해서 이제 북이 남측과 손을 잡아야 되는 통일전선의 대상인 거예요. 남측 민중들에게는 투쟁의 대상이요. 북측 정권에게는 통일전선의 대상인. 다시 말해서 남측 민중들에게 박근혜는 싸워서 없애야 될 대상이고, 북측 정권의 입장에서는 손잡고 나아갈 대상인 거죠. 이것이 이제 계급 모순과 민족 모순이 중첩되어 있는 특히 분단된 조건에서 민주주의 운동과 자유통일 운동을 전개하는 남코리아, 전체 코리아 통일 진보 운동의 복잡성이죠. 통일 진보 운동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제 배경입니다. 뭐 가령 정주영 같은 경우라면 현대그룹 노동자들을 착취해온 그런 재벌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민족적인 차원에서 보면 6.15 공동선언의 경제 강령을 실천한 민족 재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급적 측면과 민족적 측면에서 이제 평가가 엇갈리죠. 그런데 남코리아를 포함하는 전체 코리아가 우선일 수밖에 없는, 다시 말씀드려서 계급적 차별을 해소하기 이전에 민족적 차별부터 해소해야 하는, 그렇게 민족의 자주와 조국의 통일 문제를 우선해서 해결해야 되는 조건에서는 정주영을 민족 재벌로서 평가하고 과거 불문의 원칙에서 포용하는 것이 바로 민족 통일 전선이고 그런 차원의 이제 원칙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북측 차원에서의 측면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코리아의 박근혜는 북 정권의 상층 통일전선의 대상인 것이지 남의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에게는 투쟁의 대상인 거예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반박근혜 투쟁, 나아가 정권 퇴진 투쟁을 힘차게 벌려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NL, 민족해방계열, 자주계열에서는 바로 이러한 계급투쟁 관점을 놓치고 민족단결의 관점만 앞세우면서 우편향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지금 NL 민족해방 자주 계열에서는 광주에서의 행사와 6.15의 행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반박근혜 전선에서 일탈이고 우편향이다. 이렇게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남측에서 민주주의 차원의 반박근혜 투쟁을 줄기차게 완강히 장을 볼 때까지 벌이되고 전민족적인 차원에서 자주통일운동은 또 그에 맞게 벌리는 것이지만 그것 또한 전혀 민주주의 부분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남측에 최소 부르주아 민주주의 수준 김대중 노무현 정권만큼의 정권만이라도 들어선다면 당연히 6.15 공동선언 14선언을 합의하면서 자주통일운동에 큰 전진을 이루지 않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민주주의 없이 자주통일도 없는 것이고, 자주통일 없이 민주주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대립시키고 분리해서 보면서, 민주주의 부분을 홀씨하고 자주통일을 앞세운다며, 광주 항쟁 기념과 6.15 공동선언 행사에만 집중하는 것은 명백히 우편향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자주통일의 활로도 개척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 과거, 90년대 민족회의나 자통협이 벌였던 우경적인 오류를 다시 한번 보고 있는 듯합니다. 삼재연대 친 범민련을 중심으로 남측의 광범위한 통일운동 단체들이 결집해서 범민족 대회를 포함하는 민족 공동 행사를 크게 벌려야 할때 범민련을 고립시키고 범민족 대회를 부정하면서 우경적으로 치달았던 모습이 재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른바 NL 민족해방 자주계열에서는 무엇보다도 변혁적 원칙, 진보적 원칙, 계급적 원칙을 견지해야 할 때다. 그렇지 않고 민족의 문제, 자주통일의 과제만 강조해서는 우경을 면치 못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서민, 민중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유족들은 목에 밧줄을 걸고 박근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자주통일의 길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남측 민중의 주체적인 관점을 놓치고 북 정권의 상층 통일 전선과 같은 차원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남측에서의 지역 통일 전선인 민족미 전선과 남북 북남 해외의 전역 통일 전선 민족 통일 전선 전략의 관계도 이해하지 못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적 범위에서 민주주의 변혁과 전국적 전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 민족 자주의 과제를 변증법적으로 통일시켜서 보지 못하는 주체적이지도 못하고 변혁적이지도 못하고 과학적이지도 못한 어리석은 모습이다. 과거에도 수없이 반복됐던 모습이 역시 사상적이고 이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략 전술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노선상 오류가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번이나 다다음번에는 그 전반 정세하고요. 방금 좀 짧게 설명이 됐는데 노선상의 문제를 짚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 여전히 자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상당히 그 건조하게 내용 위주로만 가는 것 같아요. 좀 맛이 없어, 재미난 맛도 없고 좀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좀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 만들어 보도록 하죠. 코리아 연대가 정말 영웅적으로 잘 싸우고 있지만은 또그 회원 중에 한 사람인 오랫동안 학생운동을 하고 또 양심적으로 병력까지 거부하면서 이제 군입대를 거부한 거죠. 80년대, 90년대는 이제 적지 않았죠.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특히 2010년대에는 거의 볼수 없었던 그런 정통적인 헌신적이고 경결한 학생운동가 남창호 회원이 오늘로 묵비단식 7일째입니다. 경기도 보수대에 구속이 돼가지고 보기에 이제 코리언대가 지난 메이데이 철야투쟁까지 해서 너무나 잘 싸우니까 그 보복 중에 하나로 구속이 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장도 그랬고 수사 과정도 내내 코리언대에 대한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인정신문 지문날인도 거부하고 완강히 묵비단식 투쟁을 전개하면서 오히려 밖에 있는 동지들을 고무하고 전체 운동 대회에 만연되어 있는 특히 통합진보당 강세산 이후 도드라지는데요. 그런 패배감이나 무력감을 극복하는 데서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하루만 해도 석방 촉구서에 연서명한 사람이 1,000명을 넘었어요. 이것도 아주 인상적인 모습이고 감동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코리언대가 5월 16일 토요일 날 남창호 회원을 석방하라고 하는 그 촉구 문화제, 그런 문화 행사가 4시경에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아마 구속적 부심 심사도 있을 것이고 구치소로도 송치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구속적 부심 심사에서 지금까지 1,000명이 넘게 서명한 사람들의 뜻을 반영해서 석방이 되었으면 합니다. 양심적인 병력 거부일 뿐 사실 주거지도 명확하고요. 수많은 그 공무원들이라든지 사회 저명 인사들이 연서명을 해서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할수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남창호를 위한 그 문화재에 남창호가 올라가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월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투쟁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지역에서도 노학연대 투쟁, 농활연대 투쟁, 또 학생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쟁에 정말로 오랫동안 헌신했고, 공주대의 타는 목마름으로 타목이라고 하는데, 그 노래배 출신이기도 해요. 노래도 네.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그런 모습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삽시간에 1,000명, 뭐 1,500명 이렇게 서명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보면 정의도 살아있고 양심도 살아있고 남창호 회원과 같은 학생운동가가 있는 한 우리 학생운동도 반드시 부활하고 나아가 우리 진보민주운동의 미래도 밝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광주민중항쟁 35돌,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의 과제, 자주통일의 과제를 잘 결합하면서도 이제는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머리가 아닌 심장으로 유족의 마음을 받아안고 노동자 민중의 최우승리를 이룩하는 그날까지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을 가열차게 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